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에서 우리에 대한 정밀 공습 작전 계획을 작성하는 노름이 벌어진 것과 관련하여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한 전략정보자문회사가 북조선 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고 하면서 다섯 개 장으로 된 보고서에서는 명변 핵시설들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장, 우라늄 광산들과 농축시설 등을 공습 목표로 선정했으며 우리 전략군의 탄도미사일들과 공군 폭격기, 잠수함 건조시설 등을 동시에 정밀 공습하여 단번에 파괴할 것을 예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형 지하관통 폭탄들을 탑재한 수십 대의 BE 핵전략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들을 동원하고 여러 척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들과 구축함들에서 수백 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들을 발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번에 우리 핵시설과 핵무력을 정밀 공습하겠다는 극히 도발적인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현 미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조선 제재 압박과 핵전쟁 책동의 연장으로서 우리에 대한 미국의 불의적인 선제 공격과 무력 침공이 본격적으로 검토 준비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반대하는 위험천만한 전쟁 시나리오가 오는 8월에 진행되게 되어 있는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공개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모범비란 전쟁 책동에 맞서 자위적 해국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며 적들의 사소한 군사적 도발도 우리식의 무자비한 대응 방식으로 철저히 짓뭉개버릴 것이라고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